적은 듯 말 붙여오는 널 내 옆에 그 사람 궁금한 듯 쳐다봐 잘 지냈냐는 네 인사를 어색하게 받는 날 네 옆에 선 그녀가 불안한 듯 또 바라봐 아는 여자야 이 순간부터 난 아는 남자야 내 곁에 숱한 사람처럼 넌 한때 네 여자였다고 너무 사랑했었다고 난 말을 못해 넌 말 못해 이렇게 우리만 숨기면 세상 그 누구도 몰라 이젠 우리 둘과 하늘 만나라 가슴을 가리면 추억도 난 아직도 너